Hobbs 뉴스. 발서인재 육성 장학재단 2022년 진학 장학생 선발 안내 공지입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관내 주소를 둔 올해 2022학년도 신입생들만 신청 가능하며 장학생 신청은 한 세대에 한 명으로 제한됩니다. 신청일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 18시까지로 달서인재 육성 장학재단에 방문하거나 혹은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서인재 육성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교육혁신팀에서 2022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근무 조건은 월, 화, 목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이며 각종 교육혁신팀의 행정업무 보조를 담당하게 됩니다. 시급은 9,160원이며 신청은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상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2학년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 사업에서 실험실 창업탐색팀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4일 16시까지로 이메일 제출 혹은 우편 접수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선정 시 국내외 창업교육, 창업활동비 지원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 실무위원 명단에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지난 11일 인사혁신처를 통해 각 부처의 인수위를 파견할 공무원을 추천해달라는 문서를 보냈고 이에 따라 여가부는 추천서를 보냈지만 최종적으로 여가부 추천 공무원은 선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여가부 폐지 등 새 정부 여성정책 방향의 윤곽을 잡을 사회복지부나 분과위원들에도 여성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것도 섣불리 말할 상황이 아니다며 여가부는 차분히 업무 보고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한방병원 등 한의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21일 선언했습니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확진자 수가 1천만 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 지역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뤄오고 있다며 방역당국의 이러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검사와 연계된 치료, 전문 업무 영역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각도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토와 유럽 동맹국과의 긴급 회담을 위해 이번 주 유럽을 방문하면서 폴란드도 함께 방문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접경 국가이자 가장 적극적인 지원 국가로 바이든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과 회담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폴란드에는 수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러시아 침공 후 2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2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이선호, 기술의 임지연, 담당의 박선민이었습니다.